대국민 소통 프로젝트 따뜻한 청춘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려는 순간 코끝에 느껴지는 냉기로 이불 속은 마치 블랙홀처럼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평소 때라면 엄마의 잔소리로 일어나야겠지만 좀 더 잠을 청해봅니다. 지금은 겨울방학이니까요. 겨울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는 진행의 허혜작입니다. 네가 날 안아줄 때마다 너의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려 소소한 하루하루를 바꿔준 든든하고 포근한 너의 향기가 들려 스트루뚜뚜뚜뚜 스트루뚜뚜뚜 친구였을 땐 몰랐던 너의 어깨 스트루뚜뚜뚜뚜 스트루뚜뚜뚜 기댈 때면 항상 따뜻해 이불 속처럼 따스한 저와 함께해 주실 작가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스트로 초청받은 블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동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라디오가 드디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랑 동갑이고 해서 아, 진짜요? 초대를 했거든요. 우와, 되게 진짜요? 말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해서 네. 정말 좀 이 같이 라디오를 하면 손색이 없을 게스트분이라서 네. 이렇게 패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애청자로서 처음 참여하시는 건데 저는 정말 라디오를 네. 열심히 들은 것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고 네. 정말 오늘 재밌게 녹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출연료는 따로 챙겨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초콜릿을 몇 개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네. 따뜻하네요. 그럼요. 저희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 이야기 마지막 네. 시간인데요.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요. 그죠? 네. 네. 초딩들이라고 하면 맞아. 초등 학생들이 이제 또 들으면 또 그런데 아, 맞아, 맞아. 한층 이제 그 활기가 넘치는 겨울인데도 아주 많은 학생들이 맞아요. 눈에 보이는 정말 활기찬 거리로 변해 있죠. 겨울방학 때 뭐 하셨어요? 학생 때? 겨울방학 때는 저는 도서관에 도서관에? 네,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네. 친구랑 놀기보다 책 보러 가는 게 더 좋았어요. 우리 블루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학 때? 전 방학 때면은 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돼서 네. 가지 못하고 이제 계획만 하다가 네. 항상 끝이 나더라고요. 겨울 방학이 방학은 항상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게 많이 생각이 나는 네. 가족과 함께 네. 가족. 우리 꽃잎 작가님은요? 저는 학생 때는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네. 겨울 방학 때 TV 몇 시간 보고 도서관 가서 몇 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근데 다 이제 실패로 TV면 TV만 몇 시간 보는 것만 실천하고 하죠. 맞아요. 한 시간만. 네. 저녁밥 먹으시 <먹지. 웃음> 그, 다음날 계획들을 땡겨서 보잖아요, 맞죠? 두세 시간 이렇게 막. 밀렸던 드라마 다 보고, 맞죠? 맞아요. 특히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수능을 쳤던 분들은 이제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뭐 영화들 네. 다운받아서 보더라고요. 밤새도록 놀다 맞아요. 보니까 예, 맞아요. 거의 11시. 예, 네, 지금 거의 오후 3시인데, 지금쯤 일어나시겠죠, 다들. 네, 어쨌든 우리 방학을 맞이하신 학생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또한 저희 따뜻한 라디오 듣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따뜻해져 볼까요? 네. 따뜻한 빛이 되어줘. 저 넓은 바다가 되어줘. 사랑이란 선물을 내게 주겠니? 첫 번째 순서는 텔미입니다. 텔미. 텔미, 텔미, 텔미. 네, 그럼 사연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오프라인으로 사연을 받으러 다니는 저희 작가님들에게 알려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웜라디오 WARMRADIO 친구를 추가하시고 동동 작가님 아이디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신 후 구독하기를 설정해 놓으시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창에 표시되어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블루님 잘하시네요. 네. 어색하시면서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을 대표하셨기 때문에 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도에 사는 23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내리는 눈을 보면 저의 군 시절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때는 2011년도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침 조무를 끝내고 평소처럼 일상적인 일과를 수행하고 소대에 내려가서 제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더 춥고 몸이 무거워져 갔습니다. 박병장님, 저 진짜 죄송한데 몸이 너무 아파서 말입니다. 올라가서 쉬면 안 되겠습니까? 쉬고 싶다고 그래. 아, 그럼 내가 병장 달고 우리 일병님을 위해서 이 한몸 희생의 제설 작업 해드리겠습니다. 충성! 이게 개념까지 얼어버렸나. 빨리 제설 작업 안 해? 공기가 빠져가지고 확! 그에 좌절한 저는 평소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생활관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그때 생활관으로 선임들이 들어왔고 저는 혼이 날까봐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비밀병초 아픈 척 하는 거 봐라. 쓰러진 것도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빠져가지고. 저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선임들이 자리를 비우자 저는 서러움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울다가 지쳐 다시 잠이 들었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무렵 누군가가 저를 깨웠습니다. 선임들이었습니다. 김일병, 너 진짜 아프냐? 야, 난 그것도 모르고 너무 구박만 해서 미안하다. 야. 박병장님, 이게 뭡니까? 너 없으니 일이 안 되더라. 이거 먹고 빨리 나와라. 비닐봉지 안에 든 것은 약들과 PX에서 사온 각종 죽과 냉동식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조무가 끝난 후 선임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프니까 괴롭지? 그 마음 다 안다. 임마, 요령도 좀 피우고 해야지. 미련하게 지리. 아프면 너만 고생이야. 그리고 아까 미안했다. 파이팅해라, 김일병. 네, 알겠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고 추웠던 하루였지만 마음만은 훈훈하고 따뜻했던 저의 잊지 못할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고 사회에 나와 있는 지금도 눈을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박병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입대를 앞둔 국군 장병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지옥같은 군생활이 걱정되시겠지만 전우들과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면 어떤 험난한 군 생활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사연 들었습니다. 네,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했던 그때 기억나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 제대한 22살 힘이 넘치는 예비군입니다. 군대 하면 눈이 빠질 수가 없죠. 일명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제가 군대에서 맞은 눈은 이등병 때와 상병 때였습니다. 이등병 때의 겨울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눈도 많이 추웠고 내리사랑을 많이 받은 겨울이었죠. 군에서의 진짜 겨울은 상병 때 찾아왔습니다. 물론 눈이 쓰레기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저에게는 후임들도 생겼고 눈 치우는 무기도 달라졌습니다. 서른 개의 눈썹에서 가벼운 빗자루로 업그레이드가 됐지요. 팬들하고 공간에서 축구를 하고 농사함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놀기만한 겨울은 아닙니다.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나라를 위해 환기 훈련도 이뤄냈지요. 참고로 군대에서 겨울 온도는 20도까지 내려가고 특히 시려운 발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회원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네요. 청취자분들,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고생이 있게 올 겨울도 따뜻하다는 것에 고마운 마음 가져주시고요. 주변에 군대 간 지인이 있다면 따뜻한 전화라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연 들었고요. 저희 저번에 저희 작가님들 중에서 우리 블루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를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저 파티를 해드렸거든요. 네. 라디오에서. 지난해 때 아~ 치콜 작가님이라고. 네, 치콜 작가님이라고. 아, 들었어요. 네. 2탄. 네. 라디오에 들으셨죠, 맞죠? 네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이 라디오를 들으실 때면 이제 군대에 가실 거거든요. 네. 네.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데 항상 남자들은 이제 눈을 보면 그 생각 나잖아요. 제설 작업. 그렇죠. 우리 블루님도 군대를 다녀오셨죠. 네, 네. 다녀왔습니다. 제설 작업 많이 하셨나요? 제가 강릉에 네. 이제 군복무를 했었는데 네네. 강원도다 보니까 눈이 막 장난 가슴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최고 많이 왔을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길만 정말 길만 눈을 치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옆에 쌓여 있으니까 하루 종일 눈만 치우는 거예요. 와. 네. 그때 한번 아팠으면 했는데 네. 너무 건강해서 아프고 싶은 이 사연 주인공처럼 정말 아프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동문 작가님은 저도 제설 작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곳으로 이렇게 치워놔요. 근데 그걸 이제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몰아놓는 이제 작업이 있는데 그 눈을 다 모았는데 그게 안 끝난 거죠. 맞아 맞아. 다음날 해가 뜹니다. 눈이 녹아요. 밤이 지나요? 엽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그걸 깨야 돼요. 그럼 한층 이제 그 가볍던 눈이 돌이 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 그거 옮긴다고 진짜 네, 무겁습니다. 눈을. 우리 꾸니 작가님은 전혀 공감 못하시죠? 네,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 네, 맞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군대 간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제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눈 오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군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니까 그때 막 빵 터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저렇게 하얗고 예쁜 게 하얗고 예쁜데 네. 흰 쓰레기 막 치우고 있고 막 맞아요. 누구에게는 좋은 눈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같은 상황이지만 참 추억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군대에 가시면 되게 춥잖아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깔깔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여러분은 추위를 이길 때 어떻게 하시는지 나만의 추위를 이기는 방법. 저는 되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눈을 치우지만 네. 밖에 있을 때도 뭔가 계속 춥다 춥다 하면은 진짜 춥잖아요. 근데 이제 안 춥다 안 춥다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해서 저희 운동을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네. 이제 내부 방침이라 해서 이제 네. 온도를 어느 정도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복 입기 운동도 하고 이제 네 그래서 더 열 나도록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괜찮다. 네. 운동 크게 우셔도 되게 괜찮아요. 되게 되게 민망해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네. 이제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저는 어느 정도 참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더 추워지고 하니까 더 추워요. 계속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 아무리 껴입어도 추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면 사우나를 한번 다녀와요. 그러면 제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가 좀 따뜻해져야 된다. 기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그 상태가 오기 때문에 꼭 사우나를 가서 네. 이게 온기를 한껏 몸에 담아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한 일주일이 되게 따뜻해요. 이런 느낌을 저는 봤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동 작가님은 사우나 가서 꽃님 작가님은 싸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 저는 되게 추위가 많거든요. 진짜 추위 많이 타요. 많이 타요. 그래서 집에랑 밖이랑 차이가 없어요. 집도 추워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보일러 잘 안 떼시니까 안 떼니까 이제 내복이랑 집에 가면 이제 양말 같은 거 신고 이제 아, 만반에 집에서도? 네 만반에 준비를 해요. 우회도 막 조끼 입고 막. 마치 집에 들어갈 때 나오는 것처럼 만반 준비를 다 하시는구나. 네네 그렇게 이제는 전 해요. 이글로 아니죠? 이글로 아 그 그 정도 아니에요. 북극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 세종기지가 집이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많이 껴 입거든요. 그래서 옷을 한 다섯 겹 여섯 겹 껴 입으면 안 춥더라고요. 근데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긴 팔을 많이 입는다고 해서 덜 추운 건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얇은 것들이랑 짧은 것들을 많이 입어요. 반팔을 입으면 이제 팔은 움직이기가 편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네. 아, 좋은 방법이다. 네, 짧은 옷을 여러 번. 다 내복 입으시나요? 네, 저는 입고 나왔습니다. 저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안 입어요. 저는 안 입어요. 왜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추운데 추위를 많이 타지만 이제 핫 아래쪽은 네. 하차는 네, 일부러 더 안 입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건강을 위해서? 건강도 있고 이제 입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오히려 안 입었을 때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네, 그 적응하려고. 네. 이 그 사 뭐 사진 같은 걸 봤는데 네.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예, 애들을 있잖아요. 거의 벌겨놓고 놓고 이제 눈 위에 이렇게 띄워놓게 해요. 우와. 그게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겨내라. 네, 추위에 대해서는 거의 둔해질 정도로 뭐 그렇게 하,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면역성을 추운 것에 면역성을 길러놔야 생활이 가능해지니까. 일부러 반바지 입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 겨울에. 네. 와. 이 겨울에. 와. 근데 애들은 이제 그 열기가 있으니까 전혀 안 추워. 맞아, 맞아. 이렇게 잘하는 친구는 적응이 되니까 몸이 이렇게 바뀌겠죠? 네, 맞아. 겨울에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청소부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마다 추운 날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픈데 제가 늦게 새벽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저희 집 앞에 3시가 되면 쓰레기차가 와요. 그걸 항상 많이 보거든요. 가이, 저희가, 그 제가 집 가는 시간이랑, 네. 항상 부딪혀요. 근데 되게 추운 날, 눈 오는 날 보면은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보면 그런데, 이 군대에 가신 분들도, 치코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생하시는 것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추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사연에 있는 것처럼 편지나 뭐 전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추위에 고생하는 분들이 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저희 음악 듣고 올까요? 네. 네. 네. 우리 박효신이 부른 눈의 꽃. 지나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눈의 꽃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에 재학 중인 스벅을 너무 사랑하는 24살 마예인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따뜻한 겨울 보내고 싶으신가요? 겨울 펜션 가보셨나요? 여름보다 겨울 펜션이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저는 작년 겨울 12월 24일에서 25일 날 1박 2일로 6명의 친구들과 커플로 대전 동학사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갔는데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알록달록 풍선을 사서 펜션 거실을 꾸몄는데 헬륨가스 없어도 풍선을 천장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친구들과 남자친구를 동원해서 풍선을 불어서 정전기로 풍선을 붙이면 천장이 오랫동안 유지된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고요. 바베큐 파티를 통해서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 펜션에 놀러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건 배를 채운 이후에 술게임이지요. 주름업을 다들 아시나요? 보드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제가 손수 제작한 마블판으로 게임을 했어요. 주름업을 벌칙도 있는데요. 짧게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무조건 큰 사발에 폭탄주 소맥을 타서 남자친구가 대신 마셔주기. 두 번째, 의리주 커플끼리 마셔주기. 세 번째, 여자친구를 안고 몸으로 한 바퀴 돌리기. 못 돌리면 벌칙 등등. 정말 재밌는 벌칙을 넣어서 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친구 세랑이와 함께 김치전, 부추전, 김치찌개, 고기 남은 걸로 삼겹살 볶음밥을 해먹었지요. 제일 친한 친구들과 플러스 남자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1박 2일이었어요. 어디를 놀러 갈 때 친한 친구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놀아보세요. 더욱더 기억에 남는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같이 갔던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인데요. 세상 모든 것들이 부질 없어도 우리는 부질 있어. 부질 팬 친구들 이 방송 듣고 있니? 부질이들 사랑해. 네, 사연 들었습니다. 네, 아주 신나셨어요, 그냥. 신났어요. 여행지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전 가이드인 줄 알았습니다, 가이드. 그 사연에 보면은, 이제 뭐, 친한 친구들과, 제일 친한 친구들, 제일이 아니고, 제일 친한 친구들과, 플러스 친구들과, 플러스 남자들과, 남자들 플러스 됐어요. 플러스 원도 아니고, 플러스 남자들과 이렇게 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어제 사실은, 풍선을 이제 벽에 위에 천장에 붙이는 작업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네. 이 사연 보니까 아 이렇게 할 거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전기를 붙일 수 있구나. 네. 해봐야겠는데.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되게 신기하죠. 비벼가지고 붙여지는구나. 안 떨어지나? 네. 테이프 할 때 원래 천장에 붙이려면 저희는 양면 테이프나 이제 네, 항상 맞아요. 테이프로 이렇게 동그랗게 아, 말아가지고 네. 이렇게 딱 하는데. 붙였는데 정전기는 정말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이 겨울이라도 또 가능할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예, 한번 해봐야겠어요.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작가님들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께서 겨울에 가본 여행지나 여행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디요? 그 작년 겨울 때 그 네. 담양의 중노원이라는 대나무 숲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는 대나무 이제는 그 녹차라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그렇게 지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다 대부분 막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잖아요. 부산이나.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데 가지 말고 좀 조용한 데 좀 아늑한 데로 가자 해서 담양에 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담양도. 의외로. 응, 의외로.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 커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막 지내고 그래서 즐거웠겠네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다른 분들은요? 혹시 뭐 눈썰매나 뭐 스키장, 뭐 온천, 뭐 스파, 눈꽃축제 아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됐는데 한 6년인가 7년인가 경주월드를 간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근데 제가 놀러 간 건 아니었었고요. 행사가 있는데 드럼을 쳐주러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스텝으로 가니까 자유 이용권을 끊어주더라고요. 한번 끊으면 3일 내내 쓸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일 내내. 네. 그래서 3일 내내 쓰면서 썰매를 눈썰매를 처음 타봤는데 그게 되게 조금 달라요. 일반 눈썰매랑 모양이 타면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더라고요. 아 넘어지게끔 제작이 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서 저는 타면서 나 절대 안 넘어져야지 하고 탔거든요. 저는 안 넘어졌어요, 다행히.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왜 넘어졌죠? 되게 좀 약간 판넬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딱 들어가서 탈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거 코스가 또 약간 휘어져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다 다 뒤집어지는 속도 나니까 구간에서 다 넘어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드리프트를 이렇게 운동 신경이 되게 좋으신 나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보여. 저는 이제 겨울 여행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도 많지만 저는 이제 되게 친구들이랑 네. 뭐 겨울 바다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겨울 바다 이게 가려고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네. 정말 갑자기? 그냥 예 네, 정말 친구 한 친구가 우리 바다 보러 갈래?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친구 가수 바다 아니고 네. 바다 맞아요. 정말 정말 그냥 바다 보러 가자. 그래서 정말 친구들 한 명이 딱 하니까 다른 한 명이 가자 그러니까 다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친구 차 있는 친구 차 타고 네. 이제 같이 바다를 가게 됐죠. 갔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그때는 한잔 하고 네. 이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네. 운전한 친구는 술 당연히 안 마시고 네. 이제 갔는데 가면서 친구가 이제 아 좀만 세워달라 해서 한번 쏟고 다시 다 또 가고 또 쏟고 가고 우여곡절 끝에 막 가서 바다를 도착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들이 너무 네. 많이 비운 나머지 네. 그래서 친구 이제 두 명은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자고 있고 이제 세 명이서 네 명이었나 이제 세 명이서 나와서 이제 바다 가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밤바다여서 네. 또 거기다 사람도 없고. 네, 사람도 없고 아 사람 커플들은 조금 있더라고요. 이 그 추운 겨울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 그 안 잔 친구들만 네. 같이 또 칼국수 따뜻하게 이제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먹고 맛있겠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먹고 다시 차 타고. 다시 복귀하는 밤바다 네. 보러 네. 정말 바다만 보고 왔어요. 네. 아니 바다만 보통 보다. 남자들끼리만 가면 막 바닷물에 빠뜨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명이 네. 설마 이렇게 빠뜨리지 못하고 이제 네. 발만 이렇게 던지려다가 이제 네. 던지기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이제 딱 꽂아주고 왔죠. 신발만 네. 찾아서 엄청 추울 텐데. 특히 나이가 들면 잘 못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바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갈아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친구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나이가 들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뜨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건강상에 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쇼크가 오고 있었겠죠. 아, 갑자기 추. 바다 보러 가려다가 무덤 보러 가는 거예요. 바다 보러 가려다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죠. 네. 날씨는 춥지만 이제 함께하는 그런 추억들이 추위를 이기게 하는 것 같아요. 겨울이 이제 막 시작은 했지만 네.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겨울왕국 OST로 나왔던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Els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I never see you anymore. Come out the door, it's like you've gone away. We used to be best buddies, and now we're not. I wish you would tell me why.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It doesn't have to be a snowman. Oh, Leona. Okay, bye. Wanna build a snowman or ride our bike around the halls? I think some company's overdue. I've started talking to the pictures on the walls. Hang in there, Joan. It gets a little lonely, all these empty rooms, just watching the hours tick by. Elsa, please, I know you're in there. People are asking where you've been. They say I've courage, and I'm trying to. I'm right out here for you. Just let me in. We only have each other. It's just you and me. What are we gonna do?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방금 들으신 곡은 Do You Wanna Build a Snowman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로지 일관되게 한 가지 목표로만 달려가고 있는 학생 장혜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담에 관심이 많은 걸 아는 친구가 상담을 부정하고 하고 있는 자기의 사촌 오빠를 소개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연찮게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카페에서 교육심리학 책을 받아서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같이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상담 실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해서 적절한 피드백과 답을 세워줘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은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이때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었죠. 대구로 놀러 간 것도, 그리고 연극을 보러 간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때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저에게 미래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혜성아, 너는 내가 생각하기에 막연히 상담보다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너는 개혁정신이 투철한 아이여서 사회복지학과가 너의 적성과 성향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뭐지? 사회복지가 어떻길래 나랑 잘 맞다고 할까 하여 찾아보니 상담을 포괄하고 있는 과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저의 꿈과 미래를 바꾸는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오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학부는 다른 사회복지학과는 달리 아동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예전에 원했던 상담선생님의 역할과 교육을 봉사활동을 통해 하고 있는 지금 너무 보람되고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기 전에 마지막 겨울에 연말 행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꿈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들었습니다. 네, 인생의 목표를 한 오빠를 통해서 새롭게 잡으신 분인데요. 지금은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사회복지 학부를 갔고 또 그런 일을 공부를 하고 계셔서 되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되게 비슷한 사연이 많아요, 그죠? 네, 그러네요. 이와 같은 사연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호 일을 하고 있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저에게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가끔 생각하면 죄송하고 연락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차마 연락하지 못했어요. 제 꿈은 예전부터 춤을 추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가지고 있던 꿈이었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해서 다른 학원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유일하게 제 꿈을 말을 했을 때 믿어주셨고, 조금 늦었을지 모르는 25살 때 용기 내서 시작하는 걸 멋지게 봐주셨고 응원해 준 선생님이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집과 돈이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제가 장녀에다가 부모님도 아프시게 되었어요. 얼굴을 뵐 수 있었지만 차마 만나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으로는 얘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슬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얼굴도 뵙지 못한 채 그만두었습니다. 선생님한테는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해요. 선생님은 제가 이 꿈을 이룰지 이루지 못할지를 생각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기보다 저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걱정해 주셨지요. 근데 제가 그의 보답을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너무 죄송해서 차마 선생님을 뵐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우연치 않은 계기로 선생님한테 말할 기회가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리고 사연을 보내서 놀라셨죠? 제가 먼저 연락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 늘 죄송했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요즘 들어 많이 선생님 생각도 나고 너무 뭔가 모를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전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더 생각나나 봐요. 손목 아프셨는데 괜찮으신가요? 건강하고 아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년에는 선생님 꼭 뵙고 싶고 선생님 하는 일 잘 되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처음이라서 부끄럽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 사연 들었고요. 혹시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거나 하고 싶어서 학원까지 다녔던 적 있으세요? 저 드럼 진짜 치고 싶었어요. 아, 드럼?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네. 트럼 하시던데. 근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반대로 하셨어요. 약간 학생이 그걸 배우면 네.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 빠지면 시간을 아마 많이 들이는 그런 어떤 예술 활동이긴 한데 예. 근데 너무 치고 싶으면 얼마나 내가 치고 싶으면 손으로 있잖아요. 네. 내가 박자를 만들어가면서 그냥 치는 거야 내가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뭐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데 나는 자꾸 리듬을 타는 거죠. 근데 진짜 배우면 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아쉬워요. 그때 배웠으면 진짜 막 잘 쳤을 텐데. 동훈 작가님 아시다시피 제가 드럼을 좀 치잖아요. 네. 저한테 한번 레슨을. 진짜 배우고 진짜 배우고 싶은데 꿈이 사실 이게 시간을 요새는 또 많이 들릴 것 같다는 걱정이 또 앞서네요. 그때 진짜 배웠으면 그때 한창 배웠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저는 기타를 정말 배우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요새 음악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네. 여자가 기타 치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최고죠. 최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노래는 못하지만 기타를 쳐보고 싶어서 기타 학원에 갔다가 네. 예상치 못하게 저랑 좀 많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되게 뭔가 아프고 코드 짜는 것도 아프고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가 이 코드가 진짜 잘 안 되고 여기 막 피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손보니까 되게 잘 칠 것 같은데 손보니까요? 네. 근데 또 그렇진 않아가지고 처음에 그 올챙이 송인가? 그것만 하고 바로 끊었다 아직 개그를 되지 못하고 개그를 쓰지 못하고 맞죠? 올챙이로만 치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네 접었죠. 제가 꽃님 작가님 아시다시피 네. 제가 기타 좀 치잖아요. 다 우리가 못 배운 거예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원까지 끝낼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저는 되게 수영을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수영. 네. 수영도 할 줄 아세요? 그럼요. 수영할 줄 알죠. 우리 블루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수영 할 줄 알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저한테 오시면. 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 친구가 춤을 또 많이 좋아했지만 또 선생님을 되게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제가 일본어를 전교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어를요? 네, 일본어를. 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어를 1등을 했었냐면 제가 1학년 때는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못 외워서 맞았었어요. 다 못 적어서. 근데 그러던 애가 전교 1등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일본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네, 되게 여자분이셨는데 예쁘게 생긴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제 성격이 되게 좋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일본어까지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보통 카타카나를 잘 안 하거든요. 히라가나만 하는데 카타카나까지 공부해서 뭐 작문 숙제가 있으면 애들 다 저한테 막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다 장문으로 해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이 제안이 되게 중요한 게 다른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를 봤을 때 그 선생님이 싫어서 과목을 싫어할 때가 꽤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네. 그렇죠. 있죠. 네, 있어요. 그리고 과목을 좋아할 때는 선생님을 좋아해서 감옥 좋아할 때가 되게 많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되게 선생님의 영향도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되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거세요? 인생의 목표는요, 아직까지 네. 저는 답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뚜렷한 네. 게 아직 저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는 하고 싶었던 게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저는 이제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림을 그리자. 그림 잘 그리시거든요. 아~ 그림을 좀 그려서 대학도 그림 쪽으로 나와서 그림으로 이제는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집안 사정, 제가 하고 싶다 해서 이게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집안 사정, 그런 돈 문제, 이런 엄마 생각, 뭐 부모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좌절하게 됐어요. 아, 이 길로는 못 나가겠구나, 이런 걸.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는 대학,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가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가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안 되니까 잘하려니까 네 이제 뭘 하고 싶은 게 그 다음부터는 안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도 대학 아무과 가봤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만감에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연 적으셨던 이분은 되게 네.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아시는 오빠로 통해서 너가 하고 싶은 게 정녕 뭔가 이렇게 답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회복지과라는 그런 전공을 하게 되고 더 좋게 이제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오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제가 잠깐 안 울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예고를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미술적으로 이제 재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 네, 지금 훈련했었다가. 네. 네. 아주 제가 디자인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정말 우리 꽃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 집안의 형편과 부모님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복합되니까, 그냥 일반 인문계라든가 뭐 공대 같은 거 진학 쉬운데 예고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가 더욱 뚜렷하게 보이니까 저도 한번 좌절을 하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분 말씀처럼 이분의 사연처럼 누군가가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해주고 알려준다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멘토라고 하죠, 멘토. 아. 네, 그렇죠. 멘토의 어원을 혹시 아세요? 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멘토라는 말이 네. 이제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와요. 네, 어, 그렇죠. 1200년경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에 있었는데요. 네. 그 왕이 이제 오디세인데 트로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멘토였죠. 아. 네, 그래서 이 무려 오디세이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그 10년의 그 친구이자 상담자가 그 아버지가 되어서 왕자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왕을 도왔던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다라는 뜻에서 이 멘토를 지금에서야 또 그 상담자의 역할로의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죠. 우와. 그래서 멘토를 받는 사람이 이제 멘티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멘토 멘티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나만의 멘티라든가 멘토가 있으세요? 저의 멘토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친구긴 한데 네. 사실 잘 만나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로 하는데 네. 전화로 보이스피싱? 네. 다행히도 그렇게 그렇진 않고 네. 이 친구가 5천만 땡겨줘. 당황하셨어요? 이 친구가 다 들어주는 게 장점이에요. 모든 얘기를? 네, 모든 얘기를. 그랬냐. 막 힘들었겠다. 막 조언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들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전화하는 친구라서 되게 고마워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조언을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아니 해줄 때는 이렇게 잘 아이디어로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제가 해버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쵸. 이제 조언을 조언처럼 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조언을 먼저 해주는 친구는 아 뭔가 이제 마음에 많이 부딪혀서 이 친구를 찾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꾸 맞아. 할 말이 자꾸 튀어나오게 그쵸. 되잖아요. 근데 예,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들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좋다. 네. 혹시 매달마다 돈 붙이고 그런 거 아니죠? 고마워, 돈 붙일게. 많은 분들이 멘토를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많은 우리 아까 꽃님 작가님도 꿈을 못 찾아서 많이 이제 꿈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 어떤 것인지 좋은 것들을 프로포즈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꼭 필요한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멘토들이 생기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기실 때 꼭 그 멘토들을 잘 잡으시고 또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또한 찾지 못했던 그런 꿈들이라든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구에게나 필요한 멘토, 진정한 멘토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네. 네. 김그림이 부른 힘이 되어줄게. 것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수만 있다면 주 그대 내워줄 수만 있다면 그대를 온종일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지워줄 그대 햇살이 될 수만 있다면 대국민 소통 프로젝트 따뜻한 청춘 라디오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보세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저희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21살이 될 예쁜 나이 20살 소녀입니다. 저는 내년으로 접어들어갈 즈음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힙합 노래를 좋아합니다. 나를 들썩거리게 하는 음악이죠. 제가 언니랑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콘서트에 가게 됐습니다. 한번 가게 되니까 또 가고 싶게 돼서 친구와 함께 박진영 콘서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딱히 박진영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파격적이고 약간의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호기심에 티켓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두 시간 내내 그분의 스토리를 담은 본인의 노래를 많이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아쉬웠죠. 많이 진지했습니다.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부르시더군요. 제가 원했던 것은 날 들뜨게 만드는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 클럽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제 친구들은 한 번씩 다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재수 중이라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친구들은 자주 클럽 얘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가게 되면 소리 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녀가 섞여서 춤추다 보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건 둘째치고 정말 궁금합니다. 그곳에 신세계를 만난다는 것에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앞으로 이런 기대와 호기심으로 하나하나 경험해보고 싶은 쭉 행복한 청년을 보내고 싶어요.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네, 사연 들었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학생이고요. 22살이에요. 아, 네. 저희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그 클럽 가보셨어요? 클럽?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네.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클럽 가본 친구도 없나요? 네, 친구들 다들 공부하고 과제하느라 바빠가지고 네. 주변에 놀거리도 딱히 없고 클럽보다는 주로 당구장이나 PC방에서 잠깐씩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아,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네네. 그 나이 때는 어떤 거 많이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보통 여행 같은 거 좋아하죠. 여행이 어떤 여행이요? 뭐 그냥 국내 여행이나 친구들끼리 어디 계곡 같은 데 놀러 가서 뭐 네. 하루 놀고 뭐 이런 거. 아, 놀 때는 어떤 걸로 노세요? 놀 때는 뭐 그냥 애들이랑 뭐 술 게임하고 뭐 그냥 물놀이하고 미션 같은 걸 줘서 게임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런닝맨 뭐 이런 것도 하고. 아, 런닝맨요? 네. 어떻게요? 그냥 뭐 말이 런닝맨이지 사실 뭐 거의 술래잡기죠. 아, 술래잡기구나. 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뭐 나중에 지금 해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 남극에 가서 펭귄이랑 손잡아 보고 싶어요. 아, 남극 펭귄이 손이 있어요? 펭귄이 날개? 펭귄 날개. 아, 날개. 뽀로로 좋아하세요? 네. 뽀로로. 네, 뽀로로 말고요. 뽀로로 말고? 펭귄. 펭귄? 네. 아, 뽀로로 못 생겼어요. 펭귄이 더 나아요? 네, 펭귄은 촉감이 있잖아요. 야, 네. 나에게 펭귄이란? 나에게 펭귄이란 그냥 TV 속 동물. TV 속 동물? 아. 네. 그러면 남극 가는 건 거의 TV 속 네. 동물 연예인 만나듯이 가는 거네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펭귄이랑 만나시고 네. 인사하시고 네. 나중에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네네. 네, 저희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통화했고요. 그러면 하나의 목표나 계획을 두고 다른 것들을 좀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기 때문에 놀고 싶은 것도 좀 참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을 좀 미뤘다거나 참았다거나. 저도 라디오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네. 밥을 좀 거르고 제가 콘티를 늦게 보내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또 저는 밤을 잘 새거든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잠이라든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밥 먹는 것도 띵구고 일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쁜 몸매를 위해서 이제 밥을 좀 미루고 탄수화물을 미루고 하잖아요. 아, 네. 제 친구들은 그렇게 네. 많더라고요. 네, 지금 다이어트 막 네. 이런 거. 토끼 작가님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탄수화물을 이제 끊고 계시대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 한번 다이어트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탄수화물을 이제 하루씩 늘려가면서 이제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늘려. 뭐 5일, 3일, 4일 이렇게. 아, 한꺼번에. 안 먹는. 그렇죠. 3일 안 먹고 하루 먹고 4일 안 먹고 하루 먹고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를 때가 있는데 공연할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커피를 안 먹어요. 커피 카페인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카페인이 안 좋다고 해서 커피를 한참 끊었던 적도 있었어요. 요즘도 잘 안 먹는데 공연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는 정말 결혼을 일찍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자기 일 꿈을 위해서 네, 자기 꿈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루고 정말 그 꿈을 이루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들이 네.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네. 네, 맞아요. 아무래도 경제권이 좀 확보가 돼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혼보다는 제가 아직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더 좀 많이 미루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즐거움도 좋지만 호기심과 신세계를 많이 경험해 보실 때 좋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을 간다거나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위험한 부분이 사실은 있잖아요. 클럽.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과 호기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들,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그런 신세계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기심은 좋은 거니까요. 네. 네.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리비 부른 신세계. 어둠 속에서 보이는 끝이 없는 세상에 달빛을 받고 자라나 그림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이름 모를 분리에 불 씹으며 조금씩 물들어가는 발길을 따라서 처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오래 전에 뭐든지 알고 있는 듯 미소로 날 반겨주는 신세계 일곱 가지의 바람과 수 있는 여기는 그림자들의 세상 들으신 곡은 아이디의 신세계였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라디오는요. 따뜻한 청춘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네. 네. 쉬어갈래 여기에서 잠시 쉬어갈래 잊지 못할 추억 많지만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아, 네. 네. 많이 왔다. 이번 시간은 힐링송 시간이고요.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버벌진트의 긍정의 힘입니다. 네. 힐링송 최초로 힙합의 노래를 와우. 불렀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접속 사고가 나도, 천사같이 지나간 아저씨 생각에 웃음이 나고,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차를 타고 갔는데 지갑을 두고 왔대요. 근데 괜찮다. 왜냐면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말들. 그래서 뭐 세상 탓은 바보지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에 담긴 힘을 믿냐면서 질문을 던지고 또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삶에 대한 그런 노래를 하는데요. 뭐 긍정의 힘이라는 건 책도 있잖아요. 네.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은 많은 플러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잘 풀리는 일도 잘 풀리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괜찮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 이제 거의 2시간 가량 이제 녹음했네요, 벌써. 우와. 방송은 1시간 나가지만 2시간 이상 녹음했다는 거. 네, 우리 처음으로 청취자이자 애청자이신 우리 블루님께서 참여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라디오로 들을 때는 네. 그냥 자,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셔길래 아, 네. 나도 할 수 있겠지. 막 네.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왔는데. 저 처음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도 들어보셨냐고. 네. 많이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들어봤다고. 그냥 수다 떠는 것 같다. 편하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부담이 없으시게 하셨는데, 지금 하면 할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지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작가분들이 너무 대단한, 이렇게 대단하신 작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 라디오가 더 많이 순위가 올라간 것 같고, 네, 정말 이렇게 게스트도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네. 오늘 많이 또 배우고 가고, 다음에도 또 한번 초대해주시면은, 네, 그때는 정말 이렇게 아, 제가 좀, 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초대해드릴 테니까 놀러오시고요. 네. 네. 이거를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희들에게 우리 동료 작가님께 신청을 하시면 같이 녹음을 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꽃잎 작가님,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어떠셨나요? 뭐, 처음에 했던 것보다 되게 뭔가 체계적이고요. 네. 되게 방송이 잘 이제는 꾸며져가지고. 그죠. 달라졌죠? 되게, 네, 기대도 많이 했는데, 네. 진짜 여기 사연 올려주신 분들 또한 저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께 얘기하는 것 부분에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제 공감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같이 또 만나서 이제는 같이 이제 녹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 이야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청춘 라디오랑 함께 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시고요. 여러분들 따뜻한 청춘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